예. 어째, 과연,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회양일이 닥쳤습니다. 4박 5일 굉장히 길었지요? 뭐, 속담에 그렇습니다. 입만 나자 노수 떨어진다고. 이제 조금 적응이 덜나가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회양일입니다. 오늘 이제 낮에 이제 회양 법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뜻이라 할 것도 없으면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마음이라 할 것 없으면 행이라 할 것도 없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 잘못 인식해서 행하면은 이제 참 크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뜻이라 할 것도 없어서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마음이라 할 것도 없으면 행이라 할 것도 없다. 행이라 할 것도 없으면 얌축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보석 가운데 일곱 가지 빛처럼 일으켜 쓰는 사람의 한에 서는 소리예요. 예. 예. 아직 꿈을 꾸민지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철저히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네. 예. 이 밖이 없으므로 만사에 응하면 마음이니 뜻이니 나뉘지 않나니 자연히 이르이 지어지는 행위라 그 어찌 없애고 끊은 민들 있을 수가 있겠는가. 예.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 나도 이제 그러죠. 이제 이번에 며칠 전에 법문할 때에 내가 마치 부처님 고행상과 같을 때가 있다고 그랬었지요. 네. 내게 아는 것과 그 행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고행상을 했어요. 일치가 안 돼요. 일치 되게 그럼 하는 데서는 참고 견디는 수뿐이 없어요. 그 참고 견디면 그렇게 살이 내려요. 예. 그러고 뭐 이 수행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그냥 배부르게 먹으면 안 돼요. 그저 이 몸뚱이 어째 죽지 않고 겨우 끌고 다니면서 연명할 수 있는 정도로 먹어야 돼요. 지금 내 밑에 있는 제자들 보고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도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내 손이 얼른 가서 짓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저것을 세상 사람이 모두가 안 먹고 살 수 있을까? 먹을 것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봐도 먼저 그걸 생각해요. 그럼 우리 나 모두 같이 사는 분들 그러지요? 내가 무사서 억지로 대답하지 말고 사실대로 대답이요. 그래야 여기 모인 분들이 진짜로 알아듣지. 네. 이제 나는 한평생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데다가 오한중에 이제 그렇게 수행길에 들어서는 그랬습니다. 예, 혹시 하도 내 몸이 이제 여의니까 부산 신도들이 내 손잡고 울었어요. 그때는 이제 내가 통도사 있을 때는 부산 우체국장 장모님이 법왕자보살이라고 그이가 아주 대화주 보살이었습니다. 이게 불쌍해서 그냥 부산을 한번 갔다 오면 무엇을 그냥 맛있는 것을 사옵니다. 그때도 벌써 비스켓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선반에다 연거두면은 안 먹어버려. 어쩌다 내 방 와서 그 소재 준다고 돌아서 보면은 그것이 전부 팽이나 있어요. 뜯지도 않았었다. 먹지도 않고. 예. 그렇게 해서 정말로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정도, 몸은 그저 그냥 목숨 거두지 않고 숨 거두지 않고 연명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지켜집니다. 예. 그냥 배불리 묵고량 그렇게 그냥 할 짓 다 하고는 안 되지요. 그래서 밖이 없으므로, 그래서 내가 이제 왜 그 말을 했는거냐는, 그래서 그때 개송을 하나 지었어요. 개송을 하나 지었어요. 나는 그때 내 마음에 내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트고 나갈 수 있는 개송을 지어놓고 목에다 차고 다니고 주장자로 요만한 이 죽비만한 주장자를 만났고 주장자다 새겨가지고 꼭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그 주장자가 지금도 있지요? 네. 근데 주장자라 아니고 거기서 선장이라고 그러지요? 네. 선할 때게 이렇게 앉아서 떡 앞에. 어째서 그런 거에는 하도 몸이 약하니까 몸이 꼬그라져요. 나 처음 만난 이들도 여기 있을 거예요. 내가 그냥 배가 그냥 등짝이가 붙어 있지요? 네. 예. 그때는 다 회복해서 아주 건강한 몸이에요. 그런데도 그랬지. 예. 근데 그냥 구부러지니까, 허리가 구부러지니까, 안 구부러지게 하려고, 이러한 선장을 만났고, 이렇게 해야 몸이 안 구부러집니다. 그러면 지탱을 못 해요. 척추뼈 하나 가지고, 여기 살이 하나도 없으니까 척추뼈 하나 갖고 견뎌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선장이라고 해가 내가 이름을 붙여. 선을 떼게 짚은 주장자다. 그런 의미지요. 선장. 그것따서 글자를 내가 지금 현재 나로서는 여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해야 이 보림 과정을 잘 마칠까. 그래가지고 계속한 나를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정신, 마음이 그 깨달은 바하고 이 방향이 조금 달라지려고 하면 그 선장을 봐. 뭐라고 써질게요? 내 보림 계속. 무예 응사면 봉연 불박이니라. 여기 이제, 그런 말이 나와서 이제 한 것입니다. 밖이 없으므로 만세에 응하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무예 응사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역시 그 자리에 사무친 분이라야 들어오겠습니다. 가령. 그 보석집이 이게 싹 지났는데, 그냥, 저놈 보석 요새 많지요? 저놈은 나가라지 끼었으면, 그래 싶을 때 있지요. 그러면 적어도 이 수행한 사람이랄 것 같으면 딱 돌이켜서 여기 취하고 버릴 것이 없는데 그 깨달음 밖 그 체성에 딱 돌이켜봐요. 그거 취할 것이 있으면 버릴 것이 있는가? 아. 이렇게 백만사의 그 깨달음 바의 그 본 체성의 이치에 어긋나면은 그렇게 돌이켜 반조해서 그걸 대체해 나간다. 무예 응사면 모든 일을 임했을 때에 밖이 없음으로 응하면, 그럼 밖이 없음으로 응하면 뭐예요? 안팎 없는 마음으로 응하면 그 말이에요. 네. 봉연불박이니라. 어떤 인연에 봉착하더라도, 어떤 인연을 만나더라도, 어떤 인연 속에 들어가더라도, 봉연불박이나 그 인연에 얽힌 바가 되지 않느니라. 얽힌 바가 되지 않는다. 뇌가 지 몸뚱이에서 씨를 빼서 채를 자성 잡아가는 짓거리를 아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에게는 그 이제 모두 책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만은 보림 개성이 많아요. 여러 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그때 내 분상에 있어서 깨달은 바를 지켜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개성을 못 지면은 내가 지어놓은 개성을 가지고라도 그렇게 해서 깨달은 분들은 보림 과정을 잘 지어 나가야 됩니다. 자연이 일의 지어지는 행위라, 일의는 얘기했죠? 설명했던 여러 번, 일의 행해지는 행위라, 지어지는 행위라, 그 어찌 없애고 끊은 민들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경지의 사람이 되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어찌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야. 영목간 벚꽃낙화 눈발이다. 이 가운데 이르이 놓을 뿐일세. 영산포와 목포 간의 도로가에는 그 벚꽃이, 또 영암과 목포 사이의 도로는 그런 다른 데 벚꽃과 틀립니다. 벚꽃이 절반 분홍이에요. 다른 데는 하얗죠. 근데 거기 영암과 목포 구간의 그 벚꽃은 붉으스레해요. 예, 그래서 좀 더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냥 벚꽃 나무 쫙 목포가장 서 있는데 요새는 새로 길낸다고 해가지고 많이 변해버린 데가 있어요. 그전에는 아주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걸 얘기해요. 영목 구간의 그 벚꽃들은, 벚꽃을 낙화하는 눈발이다. 그냥 그때 이제, 꽃이 한창 됐다가 이제 떨어질 염세에 그 바람이 휙 불면 그냥 거의 눈날이 이렇게 합니다. 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영목 구간 벚꽃 낙화 눈발이다. 이 가운데 이래 놀 뿐이다. 예. 그러니, 영목 구간에 벚꽃이 떨어진 벚꽃들이 낙화라는 그 말은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하는 어찌하겠는가 그러신 거예요. 그런 경지의 사람이 되려면 그렇다 그 말이죠. 예. 영목 구간 벚꽃 낙화 눈발이다.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되면 이 가운데 이러이 놀 뿐이세요. 놀란 소리는 즐길 뿐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즐길 뿐이라는 소리는 대상 없는 낙으로서 사는 사람으로서 바로 그냥 그 자리가 극락생활을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네. 공증덕 아래 애쓸 것도 없으니 밖에 통해 스스로 이러하면, 예. 여기서 말은 공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성, 여러분의 그 마음의, 원래의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갖춰진 능력까지도 다 부려 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지금 여기 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홍 같은 이런 것을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근데 가장 근사체에 있는 것이 이 홍이에요. 그래서 무정물에 있어서는 영원한 것이 허공이고, 응? 유정에 있어서는 영원한 것이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유정이건 무정이건 간에 영원한 것은 형상 빛깔이 없습니다. 응? 이 허공이 형상 빛깔이 없을 게 없는 거예요. 형상 빛깔이 없는 것이므로 영원해요. 지구촌에 있는 원자탄을 그냥 동시에 터쳐버려도 이 허공은 한 방울도 없어지지 못해요. 그냥 한 10초만 지나면 원상해보. 그렇습니다. 생사를 면하여 다한 바라 진리든 극한 마음일세. 응? 응? 빼먹었어? 응. 어, 그냥 늘 그냥 그 막 하고 싶은가 봐. 얼른 끝내고 싶은가 봐. 예. 그래서 다만 이 함 통하고 통하지 못함을 나누지 말라. 공이니 공 아니니 논하지 말고 통하고 통하지 못함을 나누지 말아라. 다만 이의 함 없는 행위여서 이의 천연한 본분일 뿐일세. 그랬습니다. 이의 천연한 본분일 뿐이다. 야, 이 앞서서 그 자연 얘기했죠. 네. 자연. 예. 내가 그 그런 얘기 됐죠. 정말로 자연의 단어를 제대로 알면 그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는 그 자연의 단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박철 교수란 분이 한테 철학 내가 이제 그런 시간들이 안 있습니까? 대학교에서는 이제 그 경북대에서 그때 내가 보현사에서 조금 인기가 있으니까 이름이 나고 천주교 그 효성에서도 초청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천주교 이제 효성에서 초청한 것은 그 이제 그 천주교인 그 효성여대 국문과 주임 교수 최성석 교수님이 이제 아주 친해져 가지고 내가 최초에 쓴 일반 수행 요도집 그 서문을 그이가 썼다겠죠. 응?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그 경북대에서도 조금 그 시간을 내서 좀 얘기해주라 해서 근데 그렇게 서울대에서 이제 철학을 강의하신 박철 교수님의 말과 반대가 아니라 막 때려붙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이 나가지고 와가지고는 아, 나 찾아온 사람이 인사 또 딱 그냥 대번에 나를 만났어요. 나를 만나가지고 나를 물은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들어와가지고는 성명석자도 안 나누고 그냥 다짜고짜 시작인 거예요. 괘씸죄 아니에요. 응? 괘씸죄요. 그래서 몇 마디 오고 가다가 응? 그 칸트 철학에 대해서 몇 마디 오고 가다가 내가 그랬어. 불을 질러야지. 죽일란 게 불 질러야지. 아주 내가 고약이에요. 예. 당신 자연 아요? 그랬어요. 자연이란 단어를 아느냐? 얼마나 무시한설이에요. 엄청 무시한설이죠. 보통 무시한설이 아니죠. 응. 그러니까 그 사람도 뿔따고 나죠. 그래서 이제 어젠가 얘기할 때에 그 담장 위에 올라간 호박넝쿨과장 그 얘기가 나왔다 그랬죠. 예. 예. 자연을 들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6시간 그냥 그 자로 앉은 채 6시간 반을 그 토론을 했다고 그랬죠. 이게 6시간 만에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쳐서 다시 무릎을 꿇고 아주 정중히 앉습니다. 나이가 그 60에 가게 되다. 물어보던 안 했지만 그 외형으로 볼 때에 근데 무릎을 그렇게 꿇고 못 알아봤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은 이후에 한 30분가량 얘기해서 6시간 정확히 6시간 30분 동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정말로 이 이제 그 이 천연한 이 천연이 자연이에요. 예. 천연한 본분일 뿐이세. 예. 그냥 우리는 그렇게 정말로 자연이 이 여기에서 말한 자연이는 그 속에 다 갇혀서 곧 그냥 맘만 먹으면 다 스스로 이루어져요. 예. 천연한 관본일세는 이런 경지의 사람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첫 새벽 닭오름이 밤 뚫는다. 본래 이래서 누임일 뿐 그랬습니다. 요새는 닭오름 소리 듣기가 어렵죠. 첫 새벽 닭오름이 밤 뚫는다. 예. 그냥 밤을 뚫어요. 예. 뚫어 지내와서 어디 여러분 귀전에 전해주죠. 예. 근데 정말이에요. 그런 말을 놓고 밑에 뭐라 하겠어요? 본래 그러다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본래 이래서 누릴 뿐이야. 그냥 자기 자신의 정말로 다 갖춰진 것을 그냥 줄여놓고 즐길 뿐이다. 누릴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첫 새벽 닭오름이 밤 뚫는다는 그 말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의 본분 자체를 그대로 여러분 앞에 보여주는 소리예요. 예. 네. 이제 이런 말은 늘 그러죠. 애터져 하지 말아요. 모르는 분이 나한테 와서 지도를 받아서 내가 나라면 지금 보고 듣지만 보고 듣는 자기 마음 모르잖아요. 앞에서 어째서 이제 여기는 관계 포천 국제선언의 관계 이상한 점 하나 있더라. 말끝마다 예예더라. 뭐 이상한 단체인가? 그럴란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도 세상에서 참 내가 바라고 구하던 그런 일을 한건 사사건건 내 뜻을 다 들어주고 내 소원을 들어준 사람 만나면 어찌든가요? 그냥 만나면 감사한 마음이 늘 생기지요? 그런 게 예예해. 이상한 단체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은 일이 있으면은 그 속 알 거예요. 이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아따, 저 사람들은 스승님한테 감화를 많이 받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생사란 말이여 다한 마라. 여기 생사란 말은 이 몸뚱이가 죽고 받은 나하고 한 것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일고 쓰러지는 모든 분별 망상까지를 통틀어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일고 쓰러지는 그 마음의 생사가 더 무서운 생사예요. 예. 그런 그 생사를 멸하여 다 한 말, 그런 것이 깨끗이 다 쉬어져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기라 진내든 그윽한 마음에서 그냥 예, 내려놓을 것 없이 다 내려놓은 데서 그 보고 듣는 실제에 사무쳐 살면 그냥 매사에 크게 이제 그윽한 소리는 뭔 말인지 알아요? 편안해. 편안한 데서 그치지 않아. 그냥 거기에서 여러분 요새 웃는 것이 좋다는 게 하하하 그냥 웃고 그냥 30분 40분 그냥 1시간 그렇게 웃는 모임도 있습니다.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될까. 그런데 그것보단 더 신진대사가 잘 되면서 건강에 더 보탬이 되는 웃음이 뭔 웃음인지 알아요? 그냥 소리 없이 비긋이 웃는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그냥 이 육신 전체가 웃음이 되어 있고 이 육신 전체가 웃음이 됐을 때는 뭐일까요? 그냥 낙 덩어리가 되어 있죠. 네. 즐거움의 뭐 덩어리가 되어 있죠. 예. 네. 네. 그때가 그 큰 마음이요. 네. 보통 사람은 그때가 가장 편할 때고,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경지에서 그렇게 될 때가, 예, 정말로 그윽하다. 여기 그윽하다는 말은 그냥 그윽한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가 낙 덩어리예요. 진리에 대한 그윽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에 대한, 그 그냥 진리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것도 엄청난 허물이 말입니다. 이제 법륜스님도 나한테 가끔 방만이 맞아요. 응? 벌써 생사를 멸하여 다한데, 다한 거기에는 그냥 진리가 내 자체가 진리여서 그냥 웃음이 내 자체고 내 자체가 웃음이어서 그냥 그거란 말도 그거는 서지를 못해. 네. 그냥 낙 덩어리여. 네. 그윽한 마음에서 이게 어째요? 여러분들 요새 자기 가장한 무슨 현대인이라고 뭐 몇 악장 그 그런 피아노 몇 악장 뭔 몇 악장 하면 눈을 쭉시 감고 그 바로 사무친 것처럼 해요. 사무치기는 사무친가 봐요. 예. 예. 그런데 진짜요. 서양 악기야. 그 소리가 얼마나 땅땅땅땅땅땅땅땅 그럽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고유 악기 금은문화재 오당당 아주 정중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금은고 소리를 듣노라면 나는 그 시도 있죠. 소리가 있어 더 고요하다. 네. 네. 소리가 있으면 시끄러워야 할 건데 더 고요하다. 네. 그래서 금은고 소리를 듣으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현재 그 나온 데 시집은 너무나 지나치게 그 깊은 진리에 속은 시만 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별로 뭐 맛을 못 느낀가 봐요. 왜냐면은 책 나간 거 보면 알지. 안 나가. 정말에 그 시집 한 권이 진짜예요. 화음경에 버금가는 시여요. 근데 너무 고준하다 보니까 안 나가. 근데 그 시화를 보십시오. 어느 시집에서도 어느 추상화에서도 볼 수 없는 시화들로 꽉 찼습니다. 그 시도지만은 그 시화도 대단한 시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를 한번 읽고 그 시화를 담은 동전 귀뜰이 한 푼 안 받고 한평생 기른 것을 나한테 보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화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뭔 시말을 금은고 소리를 들으면서 짓는 시가 있는데 거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소리가 있어 더 고요하다. 예,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근데 그 시집에는 여러분들이 읽으면 조금 그 가지게 하려고 좀 귀미가 담근 시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냥 그거 귀미가 담근만한 시를 내놓지. 여기 앞에 앉은 진생이 그거 싹 빼버렸어요. 예. 그래서 내가 열다섯에 방랑하면서 지는 시는 또 따로 또 다 빼놨어요. 아, 그놈을 둔 게 늘 그것이 아까워. 그래서 그냥 못 버리고 털어놓고 해다 아이고 이놈은 못 쓰겠다. 그러면 내가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놈은. 예. 근데 그것도 역시 보면은 이 세상 사람 시어는 내가 방랑할 때 지었지만 아주 그냥 세상에 빠진 시가 아닙니다. 참 그 초연한 시였어요. 이 자연 속에서 그런 시인데 그래도 더러 그가 사랑 소리가 들어가더만요. 그래서 꼬시려고 그랬어요. 예,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꼬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나머지 제20에 나올 시들은 이제 또 진리이면서도 조금 여러분들의 가지기 다가설 수 있는 시들입니다. 그 시집이 나올 것입니다. 네. 네. 귀를 막는다는 말, 이런 때를 두고 한 말일세. 뭔 말? 상사를 멸하여 다한 바라 진리에 든 그윽한 마음일세 라고 말하는 범중선사에게 내가 한 말이에요. 네. 네. 귀를 막는다는 말이 있죠. 속담에 이런 때를 두고 한 말이 아니냐. 아니, 유교에서도요 이 공자님 제자도 안 들을 소리를 듣으면 물가에, 냇가에 가서 귀를 씻친 분이 있었어요. 그 말 듣는 귀마저도 씻친다. 예. 예. 정말로 이 말, 훌륭한 법륜선사가 하신 말이지만 정말로 이 귀를 씻어야겠다. 예. 그런데 법륜선사가 이런 허물있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예. 예. 법륜선사를 얻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아, 사람이 참 우멍해. 예. 이런 때를 두고 한 말일세. 당장에 엽차나 마시면서 쉴지어다. 할 일이 없거든. 차나 마시고 쉬어라. 쉴지어다. 한 파도가 일면 일만 파도가 따라 이느니 하차차차 그랬습니다. 한 파도가 일면 반드시 천파만파 일파 아 일어나면 천파만파가 따라 일납니다. 파도가 딱 치는 그냥 그 자리 끝인 번 봤어요? 그 한날을 따라서 뒤에서 계속 일어나갑니다. 그러듯이 법륜선사 이 말씀이 그런 파도 없는 곳에 일파를 일으킨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을 해놓고 내가 뒤에 아차차차 그러고 있지 않아요. 아차 나도 법륜선사 신세가 되고 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나도 역시 법륜선사 신세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방만이 말소리만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 놓고 아차차차 해놓고 그 밑에 뭐라고 했던가요? 크게 웃다 그래놨죠. 크게 웃어. 예, 그게 크게 웃은 그 웃음이 정말 무서운 웃음입니다. 예. 더 나아갈 수 없는 웃음이에요.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꽃을 드시니까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는 웃음보다 더운 웃음이에요. 예. 그런데 어떠니 부처님 회상에 있어서 가섭보다 더운 것 같네 그러실랑가 모르겠지만은 예. 이제 그 공안은 또 어째 그러냐 어째서 그렇다고 그러냐 그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점검 만인 앞에서 할 수는 없는 말이에요. 개인 앞에 개인으로 접었을 때 해줄 수 있는 얘기니까 여기서 접습니다. 그러면 이 웃음을 웃는 경지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육육은 어째도 36일세. 육육은 어째도 36이에요. 네. 외체를 빼다 위에다 밑에다 놓아도 36. 밑에체를 위에다 올려놓아도 36. 산봉우리에 가서도 36. 바다 밑에 가서도 36입니다. 36의 수학교수. 수학선생 한번 해봐. 돈돌이 나오거든 일러봐. 육육은 36돌이 아무리 수학선생도 몰라 이거. 육육은 36돌이를 몰라. 근데 그러면서 아직도 모르면서 수학선생은. 예. 여기에서 모든 그런 한 파도를 일으키면 그게 만파가 따라 일난다. 한마디로 해서 여기는 능이 손이, 아니, 능이 손이 뭐라겠죠? 능이 난이로부터 길고, 짧은 거, 밝고, 어두운 거, 크고, 적은 거, 즐거운 거, 불쾌한 거, 낮과 밤, 물과 불, 하늘과 땅, 이렇게 계속 나가면 이제 뭐 맨날 며칠 해야 되니? 푸르고 누르고 네. 그런 것을 통틀어서 그냥 한마디로 하는 소리가 그런 것, 그런 차별을 통틀어서 없다는 말로 말을 능소가 없다 그래요. 한마디로 줄여서 나고 죽는 것. 그런 등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경지를 능소가 없는 경지라고 그래요. 예. 예. 정말로 육육은 36이라는 경지의 사람이 되려면은 그런 경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우디어 입 단물미 좋겠소. 이것은 우디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당장에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도 해당이 된 소리예요. 예. 그런데 이 허물이 왜 있을까요? 생을 일이요. 여러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예. 눈을 떠서 형상을 보게 되면 경계에 따라 마음이 일어난다지만 그랬습니다. 눈을 떠서 형상을 보게 되면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난다지만 그게 까닭이 있어요. 예. 네. 이제 에 그 이제 그 달다한 책을 이제 사서 보십시오만은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33인의 1인이었던 백룡상, 백상규 시님이, 그 33인에 나온 이름 백상규 씨가 백룡성 선사님이십니다. 근데 그이가 도인이요. 사실은 그 백룡성 선사하고, 만해 스님이 그 서문도 쓴 것이에요. 그리고 최초에 그 일을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요. 백룡성 선사가 사실은 우리나라 궁전의 최후 국사예요. 국사 아닌 국사예요. 예. 일본 놈들 와 있을 때에 궁에 있는 모든 그 왕으로부터 그 왕궁 그의 사람이 용성선사를 의지해서 살았어요. 용성선사가 시인대로 했어요. 대각 서울의 대각사가 그 궁전의 돈으로 지은 절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궁전 다만나 사이에 있어요. 그 대각사가 실은. 예. 근데 그 용성선사가 이제 이런 말을 물었어요. 그 달다한 책에 전강선사님에게 제 일구돌이를 일러라. 제 일구돌이라 하면은 여러분이 알아듣게 그냥 불법에 최고하는 돌입니다. 그 돌이를 일러라. 그런 게 예 그랬어요. 일구돌을 일러라 근데 예 그랬어요. 그게 말을 못 얼른 여러분들이 듣기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다시 뭔 말인지 몰라서 예 그런 것 같죠. 예. 근데 거기 가섭존자가 아란존자에게 아란존자를 불렀어요. 응? 부처님이 금난 가사 꼭바로 우리 저런 것밖에 달리 무엇을 저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섭던 아란존자를 향해서 아란아 그랬어. 근데 아란이는 예 그랬어요. 그 아란이 대답한 소리와 정강선사가 대답한 소리와 예는 같지요? 예. 하늘 땅으로 달라. 예.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똑같은 예인데 깨달은 사람만이 그 가려들을 수가 있어요. 아란존자는 지 이름을 부른 게 대답은 예요. 근데 정강선사는 그것이 아니야. 예? 그런데 아주 무서운 소리입니다. 예. 묻는 이에게 방만이의 가장도 포함된 예예요. 그런데 그 높으신 도인님이 얼른 못 알아채고 다시 물었어요. 이제 그 얘기만 지니까요. 그러고 정강선사는 그거를 떠났는데 떠난 3일 후에 법상을 필하게 해가지고 그런 게 도인이죠. 솔직히 고백을 해요. 대중들한테. 그냥 자기 혼자 알면 그만인데도 자기 허물에 씻어내려고 내가 정강한테 속았다. 속았다. 그러니까 또 그 속았다는 소리가 소문이 뜨고 이제 수덕사 가장 가니까 수덕사에 있는 만공수님은 그걸 아니 용성은 용성이다. 그랬어요. 늦게 3일 후라도 알았으니까 과연 도인은 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모르겠죠. 네. 그 예가 제 일구에 대한 대답일 뿐만 아니라 일구도를 한 용성선사를 향한 아주 예리한 방만이 가장도 다 포함된 예입니다. 자, 여기서 이 얘기 하나 더 할까요? 그 허시라고 하는데 더 어떻게 가볼란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마조스님, 우리가 지금 육조로 해서 마조로 내려오는 법을 내가 이어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육조로에서 마조법이 육조로 육조법이 마조로 해서 마조가 임제로 해서 임제가 이제 서국 천공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타고 고울에서 내려온 법을 내가 이어받은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마조 스님 조카 딸 13살 먹은 장설이라는 얘기가 있어. 언젠가도 얘기했죠. 네. 근데 모르는 사람,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근데 이 얘기는 알아듣도록 100번, 1000번 들어도 정말이에요. 아주 좋은 법문입니다. 1000번을 들어도, 아이고, 저 얘기 또 오네. 지금 또 들은 게 알아? 알지도 모르면서 또 오네. 그러고 있어. 정말요. 내가 법문 중에 이렇게 상쾌한 법문은 두 번 들어요. 정강선사 달다설이. 내가 달다설 어찌인가 어찌 했지요? 네. 정말 그 한마디에 내가 반해본 사람인데. 근데 장설이 법문에 내가 그 정도로 반한 사람이에요. 예. 좌우지간에 10살 먹은 얘기입니다. 그 안에 이 얘기를 하면 지니까요. 근데 그 얘기가 좀 평상시 아는 행을 해서 아버지가 그 마조선사에게 우리 장설이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러저러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더니 그 마조스님과 같은 경지에 있는 분이 두 분이 모여 앉아서 차를 먹으면서 법담, 이 도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 말을 하니까 아니 시인네들이 평상시 얼굴하고 달라. 아이고 그 열쇠사님 옷이 그 아이고 정신이 이상이 마시면 어찌까요 걱정을 해야 할 것인데 그냥 화기해가지고 그냥 얼굴이 쫙 피짐성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요. 저기 아버지는 그 걱정이 돼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조금 이렇게 나사가 어떻게 되지 않았는가 아 이 걱정이 돼서 얘기인데 아 그래요? 이렇게 데려와 보십시오. 그 데려와 보라 하는데도 아주 다른 데 평상시와 말이 달라요. 그 저 장소를 좀 데려와 보십시오. 그거 그냥 아 그래요? 그 장소를 좀 데려와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응, 말재가 달치요. 응? 아 자기 아버지는 걱정이 되어서 지금 왔는데 아, 이 두 분은 그거 아니 정반대예요. 그래서 데려와. 아 그런데 역시 장설 마조 스님도 오라고 들어간 게 평상시에는 얼어가지고 어째서 큰 스님이 나를 부른 것 같고 얼어가지고 그냥 10살 먹은 것이 하도 큰 스님이니까 만인이 막 우러러 봤던 분이니까 만인이 뭐요 모든 중국 천하에 있는 스님네들이 그냥 마조 스님 앞에 가면 그냥 아, 이런데 그냥 아, 저 어린애에게 10살 먹은 게 더 말할 거야. 맨 그런 것만 봤으니. 근데 그냥 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 저기 기가 죽어가지고 아, 벌벌 떤데 네가 오라고 한다는 게 예? 저를 오라고 해요? 그래. 아, 또 현명이 달래요? 무서워해야 할 것인데 아, 이 아이가 그냥 그냥 행동이 달라서 당당하고 그냥 그래, 갔어요. 가더니 그 집에서 떠나는 행동으로는 또 180도 달라. 다른 때는 가면 저 찾으셨습니까? 하고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 좀 여러분 함부로 그냥 나를 쳐다봐. 이렇게 공손히 배꼽 이상 올라오던 못해 시선이. 근데 탁 가서 서서 이 인사를 안 해요. 13살 먹은 것이 고개를 쫙 펴고 일자로 서서 큰 스님 저를 찾았습니까? 근데 그 말이 모르는 사람 몰라. 딱 꼿꼿이 일자로 서서 큰 스님 저를 찾았습니까? 거기서부터 일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아버지가 생각한 게 큰일 났어. 이것이 보통 나사가 부러진 것이 아니오. 제가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아, 저런 놈의 행동을 어떻게 큰 스님 앞에 응? 그냥 인사도 않고 그냥 꼬꼬 있어서 저를 찾았습니까? 예. 이 꼿꼿이 서 있는 그게 엄청 무서운 정말이에요. 무서운 행동이에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못 알아챕니다. 그건 마치 무엇과 같은 거는 부처님 어머니 몸에서 막 떨어져서 딱 쓴 것과 같아요. 네. 그런 도리가 그 스며 있어요. 아무도 몰라. 아니다. 그 말 끝에 벌써 두심 알아들었어. 알아챘어. 너희 한마디 물어도 되느냐 그래. 벌써 너에게 한마디 물어도 되겠느냐 소리가 벌써 다 알아챈 소리. 예. 아까 자기 아버지가 집에서 이러저러한 행동이며, 여기 와서 하는 행동이며가 그냥 다 드러났어, 이미.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언어로서 그 실경을 한 번 더 그래도 테스트 해봐야 영어를 잘하지요? 이상 발음이 됩니까? 예. 영어로서 언어로서 점검을 해봅니다. 언어로서 점검을 해봐요. 네, 이게 한마디 물어보세요. 근데 예? 물으십시오. 그것도 공손이 아니야. 그냥 막 먹어. 큰신이 되는 거 막 먹어요. 평상시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 물으십시오. 마조 스님이 물으려고 하니까 마조 스님하고 마주 앉아서 도담을 하면서 차를 나누신 그 스님 한 스님 제가 먼저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내가 반응 근데 여러분도 반하려고 모르겠어. 이 삼천 대천 세계를 이 세상에 제일 시 중에서 제일 적은 시 속에 계좌시 속에다 탁 넣어버려. 이 삼천 대천 세계를 계좌시 어저께 질문이신 제 양반 질문의 대답도 그거 들었어요. 삼천 대천 세계를 그 계좌시 그 적은 시 속에다 넣어버려. 넣을 수 있어요. 아니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넣어져 있어. 그런 도리가 있다. 삼천 대천 세계를 이 시 중에 제일 적은 시가 계좌시인데 계좌시 속에다 넣고 그 계좌시를 그냥 탁 두 조각 내본다. 근데 두 조각 낸다는 소리는 두 조각 낸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계좌시 마냥 때려 없애본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도리가 있는데 그 한마디 일러봐라. 그랬어요. 그 말이 마지막 말 단어의 입술이 우아리 입술이 붙기도 전에 어느새 와서 그 큰 시임 앞에 있는 찻잔을 들어서 그 앞에 기둥에다 열쇠 삶은 것이 어떻게 내쳐버린지 천 조각 만 조각 박살이 나버려. 버릇이 없어도 얼마나 버릇이 없습니까? 그게 담긴 차가 튕겨 큰 시임 앞으로 가고 옷이 젖고 그냥 박살이 나고. 그런데 그 시인들은 그냥 그 행동에 반해버려. 와, 장사라. 어느 사이에 그런 경지에 이르렀느냐. 정말로 대단하다. 대단해. 입이 침이 마르도록 막 격찬을 한 거예요. 격찬을 하고 나서 마주신 그런데 나도 너한테 한마디 물어도 되겠느냐? 예? 물으십시오. 아주 뭐 그렇습니다. 물어. 공손이라면서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라. 교양 가버렸어. 물으십시오. 그래. 공심은 돼. 콩나고 팥심은 돼. 팥난다고 했지 않느냐? 근데 최초에는 원인도 결과도 뭣도 있을 수가 없지 않냐.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최초에 이 세상이 생겨서 원인이 없지 않냐. 응? 최초에 닭이 왜 나왔냐. 아니 그러면 닭이 뭔 계란 속에서 나왔던 계란은 어디서 나왔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째서 이 말 나올까요? 그러니까 나 이건 읽는 도인 이 대답을 통쾌하게 대답한 도인을 못 봤어요. 도인도. 예? 그럽니다. 그냥 옛소리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예. 이 옛소리가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예? 그런데 장설이가 예 할 때는 그냥 고개가 이것이 예? 이것이 아니고 예? 약간 비틀어졌어. 내가 안 봐도 환히 보여. 몇백 년이 흘러갔는데도 지금 보여. 그냥 지금처럼 보여. 예? 고개가 요 정도 비틀어졌어요. 더도 안 비틀어졌어요. 예, 쬐가 있습니다. 쬐가 있어요. 근데 전혀 못 알아들은 것처럼 예 해놓고 다시 읽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아니 다른 말이 아니라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말이 있지 않냐. 근데 최초에는 콩도 팥도 없을 것 아니냐. 원인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응? 쉽게 말하면 콩도 팥도 없는데 콩팥이 어디서 났냐. 그런 말이에요. 응?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는데 최초에 이 세상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런 게 그때서 합장을 해. 큰 스님 감사합니다. 저를 대신에 일러주셔서 이 세상이 나온 것을 큰 스님이 일러줬다 그거예요. 앞에서 헌설을 다시 재방송했을 뿐인데 일러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이 말이 아까 달다 한 것 버금가는 아니 같은 통쾌함. 그리고 앞에서 삼천 대천세계를 시중에 계좌씨에 넣고 그 계좌씨마저 때려 없애본다는 어? 도리가 있는데 한마디 일러보라는 게 찻잔을 들어서 기둥에 쳐 박살을 내부른 그 도리. 그 도리가, 그 두 도리가 정강산사의 달다소리의 버금가는 정말로 통쾌한 거. 그래서 내가 전등록 30권, 응? 선문염송 30권, 60권을 다 봐도 그렇게 통쾌한 법문은 보기 드물었다. 예. 그렇게 통쾌한 법문입니다. 근데 이건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들어도 그걸 여러분이 참고해야 돼. 예. 예. 한 번 듣고 두 번 듣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연신연신 그게 여러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오늘 뜻의 형상을 보게 되면 경계에 따라 마음이 일어난다지만, 그래서 내가 부의 응사하면 봉연불박이라는 그 보림송을 내가 읊어드렸죠. 네. 백만사의 그 밖이 없음으로 응하면, 밖이 없음으로 응하면 소리는 안팎이 없음으로 응하면, 안팎이 없음으로 응한단 말은 여러분이 발견한 깨달은 그 이 육신으로 응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나를 삼고 사는 그 마음으로, 그 깨달은 그 마음으로 응하면 그런 말이 되겠죠. 네. 네. 형상을 보는 데서 근원에 사무치면 경계로 인해서 모든 번호를 쉬리라. 예. 형상을 보는 데서 근원에 사무치면, 여러분 형상을 무엇이 봅니까? 형상을 무엇이 보느냐고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무엇이 봅니까? 예. 형상을 보는 데서 근원에 사무치면 여러분 마음이 근원 아니에요. 네. 경계로 인해서 모든 번뇌를 쉬리라. 바로 그 형상을 인해서 모든 번뇌, 망상, 능소심, 차별이 다 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술래잡이 아이들 소리 보게 이음왕불 이전이 지금일세. 그랬습니다. 술래잡이 뭐 여러분들 다 하고 자랐습니까? 술래잡기 아이들 소리를 봐라. 소리를 여기 그건 그냥 예어고 있어. 예어. 술래잡이 아이들 소리를 듣더라 안 했죠? 예. 그거 이제가 있는 소리예요. 소리를 듣지 말고 소리를 봐요. 예. 진짜예요. 소리를 보는 순간 제 본래 모습으로 일치됩니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보면 보는 순간 우주와 나 둘이 아니게 돼. 여기서 그랬지, 뭐 그렇게 말했잖아. 응? 술래잡기 아이들 소리를 보게 그 아이들 소리를 들으라 안 했잖아. 그 소리를 한번 봐보세요. 네. 정말 참 묘한 방법입니다. 응. 보게 유망불 이전이 지금일세. 이 세상이 최초에 나타난 부처님 유망불이에요. 삼천제부, 장, 억만제부로 최초에 생긴 부처님을 유망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유망불? 아니요. 유망불 이전이 지금이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이 아니고 보는 순간 유망불 이전이 지금이게 돼. 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과거, 현재, 미래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려요. 네. 오직 영원한 현실뿐이야. 네. 예, 그렇게 그런 삶으로 영예 지내려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어찌해야 되겠느냐? 어찌해야 되겠느냐? 감사합니다. 마음에는 경계할 것이 없어 경계라면 마음이 못되니. 예. 마음에,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죠. 심의 문문하고. 마음 이외에 다른 것 없다고? 예. 네. 법계화 된 자아에 사무치는 경계란 것이 없어요. 예. 경계란 것 없는 경지에 들어간 사람을 법계화 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네. 마음에는 경계란 것이 없어서 경계라면 마음이 못 된다. 참다운 영원 불면은 영원한 현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 밖에 다른 물건이 없는 데서 보기도 듣기도 하기에 듣고 보지만은 언제나 이러해서 마음 밖에 다른 물건이 없다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째야 되겠느냐? 예. 아버지는 대대로 남자니라. 소리를 낮추고 낮추시오. 그랬습니다. 내가 해놓고도 나보고 하는 소리, 그 소리를 낮춰라. 아버지는 대대로 남자지요, 잉? 예. 여자가 아버지 된 지 봤어요? 이 소리가 얼마나 하나만한 소리요. 시살문 얘기도 하는 소리. 그런데, 얘기가, 경량한 소리입니다. 아까 99는 81, 66은 36 이상 가는 소리예요. 예. 네. 아버지는 대대로 남자니라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예요. 소리를 낮춰라. 지금 이 소리가 뭔 소리예요? 아버지는 대대로 남자니라 해놓고는 그 행과 행 간에 말이 어떤 말이 있는 거이는 시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시 한 줄 한 행 사이에 있는 말들이 소설 한 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축해서 쓴 것이 시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대대로 남자니라 하니까 소리를 낮추고 낮추실 때에 그 행간에 어떤 말이 있어요?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읽어내보세요. 아버지는 대대로 남자니라. 그러니까 그 소리도 그 속에 들었죠? 응.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등. 예. 이제 이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느라고 하는 것이 팔만 대장경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마음가져 경계를 없애려 함. 피차되어 범하는 까닭되네. 그랬습니다. 마음을 가져 경계를 없애려 하는 행동이 그런 짓이 피자. 너 나를 이루어가지고, 그러니 모든 가진 잘못됨을 범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본분에선 말이에요. 네. 우리가 전부 원래 그냥 부처예요. 네.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면 본래 피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피차 없는 데서 우리가 더불어 같이 즐길 뿐이에요. 네. 근데 피차가 없는데 어째 같이 더불어? 아, 이거 이상한 말이 말 같지 않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나라는 참나를 깨달아야 많이 이 소리가 들어와. 어째서 그러냐면 안팎이 없이 그 앞이 헤아릴 수 없이 큰 그 마음이 침 세울 수 있는 자리도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혼자만 그러느냐? 이 많은 사람 그저 헤아릴 수 없는 그 무진장한 불성이 전부가 그래요. 그래서 내 책에 보면 그러죠. 이 등불은 수십 개가 이 한 실내의 법당 대웅전을 밝히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불빛이 이게 뭐 1등, 2등, 3등, 4등, 5등, 5등, 6등, 7등 그 불빛을 가려낼 수 없지요. 네. 그러나 그 불 뿌리는 지금 따로 있지요. 네. 이게 자리를 따로 차지하고 있어. 근데 우리 불성은 그것도 아니야. 그 자리마저도 별도로 차지하고 있지 않아. 네. 그러면서도 각각이요. 네. 그 각각에서 더불어 어울려서 같이 즐겨. 네. 이제 이런 것을 들어가야 한산 습득의 삶이 됩니다. 그냥 말로 할 수 없어. 예. 이 구조의 모든 억구 하나하나가 살신의 큰 자비에서 하신 것일세. 정말로 자기를 죽여가면서 중생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죽지 못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하지 않고는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이 말을 보고 그 뜻에 사무치면 선인들의 깊은 뜻이 헛되지 않으리라. 네. 정말로 이런 피차가 없는 경지에서 서로 자리마저도 달리하지 않는 데서 더불어 같이 즐겨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려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구름 속 여성 소리 허공 째고 천만 밑 빗방울에 거품이다. 그랬습니다. 예. 구름 속에 여성 소리 허공이 찢어진 듯. 그러죠. 엊그저께 그 여성 소리 그러죠. 예. 우에서는 그 내성 소리가 흥을 째짓이 내성을 치고 있고, 그때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소낙비로 인해서 처마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일으킨 물거품은 그냥 수도 없이, 헤아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0번째입니다. 이러면서 어쩌고 그 잊어버리지 않고 그 숫자를 잘 알까? 사람이 참, 가태할 것인데, 잊어본 것은 잊어보고, 이런 것은 안 잊어버리니. 예. 네. 여기에 한 줄이며 그 뒤에 험소리까지 하니, 예. 네. 정말이에요. 팔만 대장경에서 다진 모듬까지 다하고 있는 돌이에요. 예. 부처님도 언어로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살았지만은, 그 언어로 살은 것은 황해 일속이다 그랬습니다. 저 넓은 태평양 바다에 소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소털 전체도 아니고 소털 소 몸에 있는 털 가운데 하나 뽑아서 그 넓은 강에다 던진 것에 불과하다. 팔만 대장경이 그래요. 예. 황해 일속. 근데 부처님도 다자타탄에서 꽃든 데서 다설했고 또 가섭존자가 오신데 늦게 그 설법할 때 늦게 이르러 오니까 오락에서 반분자한 데서 다 설했고 말이 없었잖아요. 열반하실 때에 가섭전에 일주일 후에 와서 그 너를 세 바퀴 돌고 너 위에 손을 얹고 차수에 서니까 발이 쑥 나왔습니다. 말이 없이. 그걸 상처전심이라고 그래요.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해주었다. 전해줬다는 소리도 큰 모순입니다. 그냥 그 마음을 제대로 다 보여주었다. 보여주었다는 소리도 안 되죠. 그냥 이것이니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이렇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아영여시 오영여시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금강경에도 나오죠. 거기에서 언어가 없는 가운데서 그 세 곳에서만이 남음이 없이 다 설은 것입니다. 남음이 없이 다 보여준 것이에요. 예. 자, 이 구절은 모든 억구 하나하나가 살신의 큰 자비에서 하신 것이세. 이 말을 보고 그 뜻에 사모치면 성인들은 모두 과거의 모든 불보살님들, 선식들이 깊은 뜻이 헛되지 않으리라. 어찌해야 되냐? 구름 속 내성 소리 홍해에 째지고 천만 및 백방울의 거품이다. 예. 여기까지 아닙니까? 네. 여기까지 아니요? 그래. 이제 이 신신명을 내년까지 이 수련대회에서 이 신신명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나는 종이라니까요. 그, 할 수 있는 것을 3등분에서 조정해 줍니다. 근데 그냥 더 가보면 내년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나는 다섯 해보려고도 못하게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많이 설해도 좀 자상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나눠서 각가장만 해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항상 그 명령에 따라서 행할 뿐이에요. 예. 오늘 아침, 신명 법문은 여기서 졌습니다. 질문입니다. 예. 이제 또, 그, 질문 시간 안 줬더니, 나보고 아주 나무랩니다. 왜 질문 시간을, 질문을 하라고 안 하냐? 질문을 허락해서 질문을 받아라. 그래요? 또 나는 그걸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늦게서 알아채고 합니다. 질문해 주세요. 될 수 있으면 새로 온 분들 또 다른 선원에 다녔다든가 다른 절에 다니신 분들 그분들이 우리 절에서는 이런데 여기는 어째 이것이 이렇습니까? 무엇이 조금 거시기면 여기는 좀 무엇이 이상합니다. 그런 것도 혹시 있으면은 그냥 기탄 없이 어루할 것도 없어. 나는 이런 법회 때는 나는 나를 찍고 들어온 사람을 제일 이뻐해요. 그 사람이 내 스승 아니에요. 그래. 이런 말이 있죠. 고구는 역시 양양이요. 여기는 필시 중앙이다. 입에 쓴 것은 그 오장육부에 들어가서 별것 없어. 입맛 떨쳐. 그런데 입에 쓴 것이라야 그 오장육부에 들어가서 입맛을 돋굽니다. 몸을 건강해 줘요. 그러듯이 귀에 거스르는 소리가 약이다. 정말로 그 일을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짓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탄 없이 내가 되게 거슬릴 소리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 절대 안 미워해요. 그 일을 내가 더 기뻐해요. 아니 기억 속에 둘 거예요. 네. 아니 그 나쁘게 둔 것이 아니라 참 내 스승이시다. 아, 그렇게 내 기억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모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내가 듣기 싫은 소리라도 그냥 꼬집어서 꼬집을 말이지만 그렇게 해서 질문하세요. 없어요? 없으면 지금 나 일어납니다. 어. 아 이러니라니 많을 것인데 이상 싫은 것이 이제 우선은 그 머리 부친이가 나와서 이렇게 법무는 것부터가 이상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없는 법을 나는 그렇습니다. 없는 법을 그렇게 행하면 그건 불자가 아니에요. 예. 근데 부처님 당시도 음화가사 회상에 십지대보살이요 칠부루 조사인 문수가장이라도 음화가사의 조카의 삼배 절을 하고 가서 법을 청해 듣지요니? 네. 경에 나와요. 또 전등록에 보세요. 중국에 와서 인도에 가서는 유마가사가 그랬고 많지만 대표적인 인물 하나서 등장이 그렇게 들지요. 중국에서도 아주 엄청 많죠. 근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한 분을 들면 전등록에 어떤 분이냐면 선의 대사가 나오죠. 선의 대사 그런 게 신임인지 알아요. 보통 경기를 같은 선사라도 경기를 확정 넘으니라야 대사 소리를 붙입니다. 그럼 몇째요? 육조 신인가량만 신인네들도 대사 소리 붙이죠. 전등록이 어느 책이든지 보세요. 대사 소리는 육조 신인가량 정식으로 부리기는 육조 신인가량 모든 불자들이 승속을 막론하고 모든 분들이 대사로 칭호를 하는 이들은 육조 신가장 뿐이에요. 네. 그런데 선의 대사 안 그랬습니까? 선의 대사. 근데 거사예요, 나와 같이. 그 전등록이 나오죠? 네. 어느 때 스님이냐면은 달마 대사 때 같이 있었던 스님이에요. 그래서 같이 궁전에서 법문을 설했던 분이에요. 달마 스님도 그 궁전 그 법상에서 설하고 선의 대사도 그 법상에서 법문을 설했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스님네들이 그 조카에 가서 절을 하고 지금 우리 이 회상처럼 거기 가서 법문을 듣고 수행을 거기서 했어요. 그런데 신인네들이 결집을 하다 보니까 그냥 요점만 얘기해 놓고는 자세히 얘기를 안 해놨어요. 달마 신임은 동토에 와서 사람 4명만 구제하고 갔어요. 네 사람만 구제하고 갔다니까. 그런데 선의 대사 전등록을 보세요. 임제 종파에서 결집할 때 그 임제종에서 기록은 분 기록이요. 600명이 자기 선의 대사의 그 스승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합냐? 살아 생전에 갚아야 할 것이니 이놈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갚냐? 그 고마움, 감사함, 그 은혜, 그 크나큰 은혜를 어떻게 갚느냐? 선의대사가 열반을 예고하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몸으로서 선의대사에게 공양을 올린다. 그 은혜를 갚는다 해가지고 600명이 장작을 모아 나무를 모아놓고 600명 그고 올라가서 스스로 불질러서 자기들이 다 연기공양해버려. 이런 사람 우리 대한민국의 도인 어떤 도인이나 한 분이라도 나오겠어요? 한 명, 두 명 다니나 600명. 그런데 그 600명이 합장이 그 몸이 다 타지도록 그 스승을 향한 지극한 합장이기에 그 합장이 흩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손가락만 또 하나 타져도 막 펄펄 뛰었지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불질려서 그 몸뚱이를 태워 스승의 그 은혜를 갚느라고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이렇게 스승의 은혜가 소중하고 지중하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600명 분살라 죽어 열반해버려. 그런데 그 중에 600명이 한 사람도 그 합장이 흩어지지 않았다. 어떤 분입니까? 내가 어제 법문은 그대로 용암이 연꽃으로 피는 경지의 사람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겠죠? 네. 그런데 그래도 그 스승이 열반 예고날 열반하는 것을 뒤바꾸지 않으니까 몇 명이요? 30명? 30명이든가? 30명? 30명이 활복을 해서 피로서 혈서로서 올립니다. 스승님, 지금 열반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사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120살 산다 그랬어요. 아, 그 탈이요. 미연의 방지. 예. 이제, 그렇게, 그렇게 그 숫자, 그렇게 자기 몸을 생사를 초월한 분이 그게 나타난 수만 해서 630명이잖아요. 어째요? 그 사가 그렇게 신인네들을 제도했기 때문에, 예? 거사가 기록했으면 그냥 굉장히 기록했는데 그냥 그 숫자만 기록해놨어. 그렇게 열반한 분 숫자만 그렇게 활복을 해서 했어 써올리는 숫자만 기록해놨어요. 예. 이 대단히 참 그러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어떤 분이죠? 부설거사죠. 부설거사. 그냥 이 얘기를 하면 지니까요. 부설거사. 금강산서 깨달은 신녀들이 두 분이 와서 어찌든가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채소 갖고 산 게 가볍게 보고 참 불쌍히 얘기고 야 이 사람아 고생 많지. 그리고 그 불쌍히 얘기고 법문을 시작합니다. 근데 저 우방에 미리 그 얘기를 하면 또 지니까 이것도 줄입시다. 오늘 손님이 오니 방을 한 방 우방을 깨끗이 정돈하고 소지로 청소를 하고 자고 두 개를 딱 펴놔라. 가족 식구들 보고 그래요. 마늘에 아들 딸 보고 그리고 천장에 병 세 개를 물을 담아서 매달아 놓으라. 그런 게 앞으로 있을 일을 환히 알아. 이게 그날 금강산서 깨달은 도인신 두 분이 내려올 것을 알고 있어. 그러면 옷을 갈아입고 누워 있습니다. 환자처럼, 유망사처럼 누워 있어. 그런 게 와서 그 역시 금강산에 그 깨달은 도인, 그 옛날 도반이 있던 그 두 분이 찾아들어서 아무개 찾습니다. 그런 게 나가요. 그래서 착한 마음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떨어져 사기라고. 그 이야기면 재미있는데요. 처음에 그 장가간 이야기해야 재미가 있는데 그놈은 지니까 그래 거기서 법당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정말로 기죽어. 두 신님이 상상을 부러운 자기 우애 경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신통과장도 거기서 시합을 합니다. 그 부설가사가 당신들 일어나서 저 병을 깨봐라. 방만이를 주면서 방만이 세 개도 갖다 딱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그 신녀들이 그냥 그 병을 깨면 박살이 나봅니다. 물이 쏟아져요. 근데 부설거사가 마지막이 나서 탁 깨니까 유리만 쏟아지고 물은 매달려 있었어요. 예. 그래 그 신녀들이 도인 신녀 두 분이 항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 당시 때부터 법이 교화할 수 구제는 선사의 경지에 들어가면 승속이 나눠지지 않아요. 네. 감히 내 말을 한 것 같지만은 나는 그 법을 정식으로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조계조. 조계종에서도 가장 훌륭히 아까 그 달다 깨달으셔서 제1인자라고 지금도 모두 선방에서 제1인자이신 도인신임은 정강선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도들은 잘 몰라요. 정강선사 신도를 별로 상대 안 해요. 예. 고래 만났고 짜잔한 사람들이 멸치 잡아 고생하고 그 말린이랑 얼마나 고생해요. 아니요. 그놈이 그냥 가지가 잘 자랐다가 보니까 금방 상하니까 그건 말리고 그냥 뒤쳐서 그냥 말리느라 큰 고생이에요. 응. 내가 어구요. 근데 그냥 큰 고래 하나 낚으면 신세가 그냥 피어버리죠. 네. 네. 그러듯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도들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강선사는. 그러나 선언은 선방에서는 그냥 두 말할 것 없이 정강선사 그럽니다. 지금까지 아니라도. 예. 이제 그런 조계종의 정강선사법을 이어받았어요. 제가. 이제 조금 조계종이라는 것은 조계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조신임을 육조신임법을 조계종법이라고 그래요. 육조신임 살던 도량의 산이 조계산이에요. 이제 그 산 이름을 따서 대개 종파의 이름을 지었어요. 운문선사는 운문종은 운문산에서 살았어요. 위산선사 사신 산은 위산이에요. 산 이름이 이게 그 호를 가지고 그 종파의 이름을 지었는데 실은 그렇게까지 안 할 것도 없죠. 바로 육조종이라고 하면 더 좋죠. 네. 그래서 여기는 육조 저 정맥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직접적으로 본인을 들어보는 것이 좋잖아요. 네. 왜 산을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육조 정맥선언이라고 그랬죠. 네. 네. 육조법의 조계종이에요. 그 법을 깨달아서 이어받은 이가 조계종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그 깨달은 법을 이야기한 것이지 어떤 밖으로 나타나는 행정기관을 이야기한 것 아니죠? 예.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그 깨달은 분이 조계종의 법을 이어받아서 깨달아서 이어받아가지고 법을 피는데 조도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행동으로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법이 원만히 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행정기관이지요. 네. 그러나 그 예전에는 이 여섯 그 종파가 있었습니다만은 전혀 행정기관 없지요. 이게 벌써 그런 어떤 제도권을 만들어서 행정기관으로서 움직이면 그건 법에서 굉장히 어긋난 것입니다. 우리나라 봐요. 조계종, 철퇴종, 무언종, 무언종, 무언종 해가지고 종만 다르면 다른 종파의 절에 안 가요. 안 가, 가도 잘 안 받아주고 그걸 정화해야 됩니다. 그냥 불자요. 종파를 나눠 중국이 어찌든가요. 여섯 종파가 있지만 전혀 그 종파 관계없이 이절 가고 저절 가고 이종에서 저종에 가고 저종에서 이종에 와서 막 그렇게 다니면서 같이 그 선지식들 법문 다 듣고 그러죠. 네. 오력을 보세요. 또 그 여짝 선사가 다른 종파에 너는 거기에 있는 시면 그걸로 가라고 보내주고 그러죠. 네. 책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력에.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냥 이종파에서는 저종파에 못 가. 저종파에서는 이종파에 못 와. 네. 그렇게 되면 불법이 아니죠. 불법이란 것은 첫째도 상을 버리고 둘째도 상을 버리고 셋째도 상을 버리는 것이 참다운 불법을 닦아가는 불교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이놈은 그냥 그 상에 그냥 얽히고 또 얽히고 얽히고 또 얽혀가지고 그냥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그런 게 도인이 안 나와. 도인이 안 나와. 우선 종종이라 하면 법을 가져서 그 법을 그 법으로서 그 종단을 통치해야 통치할 수 있는 분이라야 종종이 되는 거예요. 나도 조계종이 원래는 나도 조계종이 스님이지요. 조계종의 종경을 모든 종경이 다 나 한 분이죠. 해암선사과장은 나하고 다 같이 지냈던 분이죠. 연세가 많은 분들이지만은 효봉선사, 하동산선사, 이 융화암선사, 응? 또 누구요? 경문선사는 종종 안 했지. 등, 응? 해암선사, 응? 서웅, 아니, 그거는 내가 안 모셨어. 조금. 아, 그 얘기는 하지 말한 게. 내가 이제 종종 모시니까 나하고 같이 지내고 하신 분이 그 선방에서 지내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신 분이 효봉선사, 하동산선사. 근데 이제, 융고암선사. 근데 융고암 선사가 종종을 두 번 지냈어요. 근데 이런 많은 분들이 종종이 나왔습니다만은 종종 지닌 법으로서 통치한 분은 하동산 선사 한 번뿐이었어요. 그때 하동산 선사는 말 한마디 딱 떨어지면 대한민국의 승려제 쫙 따려요. 또 만약에 거기에 따르지 않았다가는 불이 나옵니다. 네. 그때 하동산 스님 밑에 총무원장언니가 이청남 스님이죠. 내가 하동산 스님 종정 이청남 스님 총무원장 그분들이 나를 뭐 이양기 발명하는데 밀어줘서 내가 그 이 연구에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내 뜻을 알아준 분은 그 두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머머니 한마디면 통치가 된다니까. 하동산 스님 한마디가 전국에 있는 양 법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요새 국회의원 명부를 다수 숫자에 의해서 종교가 움직여버리면 비례버려. 네. 중생 생각입니까? 네. 어쩌니 꿈속의 사람이 숫자 노름하면 되겠어요? 단 한 명이라도 꿈을 깬 사람이 그 통치를 해야지. 꿈을 깨게 하려면 그러죠. 네. 다수가 움직이는 것은 아무리 다수가 움직여도 꿈 세상을 벗어나지 못해. 종교는 세상을 움직이듯이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왜? 그 한 분이 움직이더라도 그 사람은 지금 코앞보단도 10년, 20년, 100년, 100년, 1000년, 저 2000년, 3000년 가량 내다보고 그것을 행해. 그리고 그 사람은 벌써 그 법을 깨달아서 행하는 사람은 사가 없어. 사욕이 없어. 그냥 전체가 중생인 것이요. 근데 순간을 생각하지 않아. 순간보다도 더 멀리, 적은 것보다 더 크게, 더 크게 그것을 생각하고 법을 펴나간 것이요. 그러므로 그 사람 말대로 움직여 펴나가야 돼. 그런 분이 종정이 되어야 돼. 요새 종경이 높았대요. 요새 종무원장이 다 해요. 종무원장이 다 한 것이 아니라 종무원장도 뭐냐면 종회에서 다 해버려. 종회에서. 그러면 그 종회에 어느 문중 사람이 많이 들어갔냐 해서 종경도 결정이 되어봅니다. 법은 그만두고. 법은 그만두고. 이놈,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 문중의 사람이 한 명도 없을지라도 법이 제일이니가 존경이 되어야죠. 그래서 그 법으로서 그 교인들을 이끌어 나가야죠. 그런데 요새 그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그 종파를 운영해 나갑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종파를, 그래서 우리 그 신문에 내기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종파를 가리지 않는다. 우리 불교인은 그만두고 천주교의 예수교인도 안 가린다. 지가 저를 알고자 한 사람은 어느 사람도 다 알아. 이렇게 특별 수련될 때뿐만 아니라 어느 때라도 와도 다 받아줘요. 그것이 자본 논쟁이지. 내 종파는 받아들어, 내 종파 아닌 사람 안 받아들어. 뭐요? 다 불자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런 그 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상을 집착한 데서가 아니라 나는 어찌할 수 없이 임재종의 조계종 그 임재종의 법을 이어받은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예. 명칭은 조계종이라 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왜? 조계종의 법을 받으시니까요. 네. 그래 하시고 혹시 가슴속에 의심이 있기는 있는데 못 물으시면 대답이 되겠습니까? 예. 오늘 법문은 여기서 접습니다.